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 위원회가 볼가리아 소피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회고 영국 위원회가 런던에서 김일성 동지 회고 위원회가 이란 이슬람교 연합당에서 김일성 대원수 회고 나이지리아 전국 위원회가 아부자이에서 위대한 김일성 주석학과 회고 방글라데슈 위원회가 방글라데슈 각 정당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주체 사상 연구 조직들의 공동 주체로 다카에서 6월 23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결성됐습니다. 회고 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2돌세에 점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분열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 문화 행사들을 의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 회고위원회 결성식이 우간다 대통령부에서 김일성 동지 회고 러시아 나우두카시 위원회 결성식이 6월 24일에 각각 진행됐습니다.